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괴뢰 폐당이 28일에 있게 될 일본군 위안부 재단 일명 화해치유재단 조작과 관련한 모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참가시키려고 가진 유치한 행위를 다하고 있습니다. 괴뢰 여성 가족부 관계자들은 모임에 참가하면 돈을 주겠다, 옷을 만들어 주겠다,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피해자들을 재단 조작에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나눔의 집 성원들은 25일 서울에 있는 괴뢰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 폐당의 비열한 책동을 폭로했습니다.